남조선 인터넷 신문 3세상에 의하면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13일 괴뢰국회 앞에서 총파업투쟁 결의집회를 가졌습니다. 1만여 명의 건설기계 운전수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괴뢰국회 앞까지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